솔직히 너 별로였어. 처음 본 날 아무런 감흥도 생기질 않았어. 예쁘지도 않은데 커피처럼 자꾸 생각이 나. 놀랬어 요즘 들어 너 웃는 게 왜 이리 좋은지. 네 모든 움직임 덩그러니 이 남은 카톡처럼 자꾸 신경 쓰여. 이상해 이상해 너 나를 웃기더니 나를 놀리더니 내 맘은 고장냈니. 그만해 그만해 너 자꾸 예쁘잖아 자꾸 귀엽잖아. 왜 날 흔드니 맘 상해 맘 상해 또 너만 기다리고 너만 신경 쓰다 하루가 가네. 무서워 무서워 나 너만 생각하고 너만 바라보는 바보가 된 거니. 장인가 사랑 따위식을 깨뻔한 걸 알면서 빤히 쳐다보는 눈빛에 생각할 새 없이 스며들어. 이상해 이상해 너 나를 웃기더니 나를 놀리더니 내 맘은 고장냈니. 그만해 그만해 너 자꾸 예쁘잖아 자꾸 귀엽잖아. 왜 날 흔드니 맘상했고 너만 기다리고 너만 신경쓰다 하루가 가네. 무서워 무서워 나 너만 생각하고 너만 바라보는 바보가 된 거니. 화장한 한 네 얼굴이 이쁘고 이쁘고 이뻐서 다른 시선 용서 못한 내가 놀라워. 나 내게 이 말하니 내가 신기하니 baby 초라지니. 그만해 그만해 너 예뻐 죽겠잖아 좋아 죽겠잖아. 왜 또 삐지니 맘 상해 맘 상해 또